조선구바단결위원회 연차회의가 2일 평양에서 진행되었습니다. 회의에는 조선구바단결위원회 위원장인 김승두 교육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조선구바단결위원회 성원들과 헤수스 데일로스 앙헬레스 아이세소 똘롱고 주조구바공화국 특명전권 대사, 대사관 성원들이 참가했습니다. 회의에서는 구바 공산당의 영도 밑에 나라의 존엄과 자주권, 혁명의 전치물인 사회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투쟁을 힘차게 벌이고 있는 형제족 구바 인민과의 친선 단결을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한 위원회의 지난 1년간 사업 정령이 총화되었으며 올해 활동 계획이 도의됐습니다.